그리워요 내 곁에서 떠나버렸던 그립던 사랑의 노래 들려와 지난 날들이 내게로 살며시 다시 다가와 지난 것만 같아요 이제는 울지 않을래 다시 다가와